같은 생각을 했어. 너 때문에 아픈 줄만 알았어. 네가 없으면 더 아픈 것을 모르고 그렇게 널 보내며 했던 말 그저 못 보고